돼. 그게 말이 돼. 그렇게 쉽게 우리 사랑이 변한다는 게.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 보이게. 널 만나다가도니 표정은 아예 지금 울고 있어. Time.